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한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발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뭐 어제, 말로만 형님이고. 어제 하셨나요? 오늘 한 거 아니에요? 어제 하신 것 같은데? 언제 토요일 하셨어요? 했거든요. 아, 토요일에 하신 거. 아, 짜증났죠. 어제는 왜 몰랐지? 어저께도 뭘 어제, 저를 하고. 어제 머리 안 감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어저께도 저를 뭘 하고 짜증을 내게, 짜증을 하는 거라더니. 네. 아, 어저께! 감히 반기문 총장님이 이끄시는 유엔을 들싸면서 날 짜증나게 하더니. 유엔을 개리스 했지. 오늘 갑자기 왜 머리를 갖고 왜 또 난리야, 지금요? 아, 정말. 일단 반씨 마음에 안 들어. 반이잖아, 반. 반. 예, 반이잖아. 와. 반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아니, 대우주권의 대우주권의 중책을 맡고 있는 게 반이야, 내 삑발이. 정말? 어,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깊이 사죄드립니다. 얼굴부터 인상부터가 송실르크 그 자체를 써있는 친구가 있거든. 아, 그분이 그 반씨였어요? 아니야, 그 친구가 또 옆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나름 중책을 맡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반씨야, 반씨. 아니, 반부장님. 반부장님이세요? 반부장님 보면 고개 벌써 일단 90도 꺾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인상 보면 이분은 성실, 얼굴에 써있는 분이야. 맞죠? 네. 오늘 시장 상황, 오늘 코스피는 또 좀 별로고요. 코스닥은 또 1%씩 달리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세요. 뭐 그래도 외국인 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조정에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 시장 상당히 견조한 모습. 이 정도면 상당히 좀 견조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외국인이 그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를 하는 게 아니죠. 한국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관망하는 형태인데 오늘 뭐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조정을 만들었던 이유를 보게 되면 사실 지표 하나에 뭐 일희일비하는 게 좀 미국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표 하나,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네. 혹시라도 네. 뭐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어제 이제 네.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이제 0.2% 3개월 만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쪽이 0.2% 상승에 대한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네. 시장에서는 뭐 그 조기 6월 금리 인상설 이런 네. 쪽에다 이제 무게를 두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 근데 뭐 이거 하나 올라왔다고 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쪽으로 보기에는 네. 일단은 뭐 캐스천 마크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게 있으나 네. 그래도 뭐 미국 시장이 일희일비 이 정도로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일단 뭐 다 양호한 지표 자체가 좀 양호한 형태에 대한 모습이어서 네. 경기 미국의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네. 쪽에 지금 시장에서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썩 외국인으로서 달갑지는 않죠. 그래서 한 100억 정도, 60억 정도 매수가 그 양시장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네. 최근에 들어왔던 2월달 그 외국인 매수 네. 자금을 보게 되면 이 외국인 매수가 그 스위스 자금에 대한 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그 유럽계 자금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네. 이 스위스 프랑크, 스위스가 그 폐교제를 폐지하면서 스위스 프랑크의 초강세를 가지 않았습니까? 초강세 갔죠. 이 초강세 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스위스 프랑 에 의한 돈이 이게 지금 몇 프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중에서 73% 이상, 유럽계 자금 중 73% 이상이 스위스 프랑으로 네.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글쎄요. 뭐 아직 22 유동성 효과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는 네. 거. 네. 본격적인 이제 가동이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양시장 매수하는 거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체별로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아, 코스피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국내 기관이 일단 우리 많이 기대했던 분이요. 일단 3월 달에 동시 만기 있죠. 그러니까 벌써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 날이 이제 거의 되면 그다음에 순 매수로 돌지 않을까라는 했었는데요. 그게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한 3, 4일째 지금 우리 투자 금융 있죠. 그래서 증권사 상품은 코스닥을 좀 사고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보면 이 친구들이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연기금이라는 것은 변수가 무슨 변수냐면 정책 변수입니다. 연기금은 그냥 나라에서 꾸준히 사셔라. 그럼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연기금은 앞으로 계속 살 거예요. 네, 꾸준하게 사는 거죠. 주가 올라가면 떨어지면. 네. 꾸준하게 사는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투시는 개인이랑 똑같아요. 투시는 자기 돈이 아니란 말이죠. 투시는 누구 돈이에요? 고객의 돈인데 고객이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뭐 연기금도 있지만 어찌됐건 자기 자산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중 일부는 물론 법인 뭐 연기금도 있겠지만 그런 거 있고 하여튼 그거는 개인의 신이랑 똑같다니까 올라가면 돈 주식을 빼면 환매하면 파는 거고요. 또 주식 펀드가 많이 설정되면 사는 그런 흐름을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금융 투자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증권사 상품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은 약정용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이렇게 특히 이제 분기 말 이럴 때 뭐 막 몰리면 빨리 이거 지금 거래 좀 하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이제 특히 10위권, 5위권이 바깥에선 치열하거든요. 예, 약정 기준은 10위 안에 들었다 탈락했다 이런 게 커요. 그래서 그런 거 막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위권은 굳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상품은 이제 프랍트라이딩 그래갖고 자기 자산 관리한 자기 돈 갖고 매매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 돈 매매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기 돈 매매할 때 확률이 높은 게 일단 증권사 상품이에요. 가장 큰 게 뭐예요? 거래 비용이 없잖아요. 네. 아, 그죠. 우리 수수료 내는 게 없잖아요. 수수료 내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죠. 우리 보면 수수료 내다 보면 손해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크죠. 그래서 걔네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기, 거기서 군만을 찍은 보면,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요. 목표 있고 넘은 거에 대해서 이제 보너스를 주거든요. 네. 뭐 나눠 먹기에 말은 그렇지만, 성과 보니까 세요. 여기요. 예, 그래서 프랍 하는 애들이요. 그래서 그 돈 벌려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 코스에드라는 건 이게 돈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법인 그 기관 투자 주체에 보면 일단 국내에서는 사실 볼 게 없어요. 딱 금융에 투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증권사 상품에 눈을 보셔야 되는데 증권사 상품이 조금 좀 사고 있다. 그죠? 오늘도 한번 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네. 확인해 줘요. 오늘 증권사 코스피 사고 있고요. 코스피 사고 있고 네. 코스닥을 사고 있어요. 코스닥 살 때 맞죠? 네. 맞죠. 제가 아까 봤을 때 그 아침에 할 때 별로 안 나왔고. 투신도 오늘 코스닥을 매수 들어오는 게 네. 어쨌든 간에 관련된 매물에 대한 쪽 정리는 대부분 끝나지 않았나. 아, 그럴 수도 있죠. 들어올 때 네, 네. 아, 뭐 시가총액 상위주 준서대로 이제 매도한 건데 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이제 뭐 매도할 쪽도 이제 별로 없으니까 네, 네. 이제 또 거래소 쪽에다 매도가 네.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튼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뭐라 그럴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저는 뭐 중국 관련주는 뭐 초강세네요. 초강세. 중국 관련주야? 오늘 네. 어때요 중국 시장? 뭐 중국 시장 오늘 아직 시작했나요? 시작했죠. 지금 시작했나요? 뭐 네. 지금 중국이 어제 9일째 강세에 대한 쪽이 가져갔는데요. 네. 지금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도 오늘 0.76% 약간. 네. 지금 네. 보게 되면은 뭐 삼성 LNS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건자재 기업들 동화기업 이건 산업부터 네. 시작해서 네. 시멘트 관련주들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 뭐 MK 트렌드 뭐 이 네. 미디어 플렉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제로투세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로투세븐 오늘 상한가 갔다 왔어요. 제로투세븐 언제 얘기한 거?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뭐 전자, 뭐, 그, 뭐지, 증권사도. 2분기부터. 네, 2분기부터 네. 해준다고 그랬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일단은 뭐. 전자지급업. 예, 네, 전자지급업. 무슨 얘기야, 그거냐? 뭐 선, 그 결제해주고 네. 하는 선, 전자결제업에 대해서 진출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은행주는 계속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 관련된 기업들, 뭐, 네. 페이게이트사 애들. 네. 계속해서 강세. 이것도, 요거 이제.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 앞서 중국 얘기하고 오늘 어제 최근에 우리 시장 우리 뭐 한일시멘트 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제 제가 네.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하여튼 건자재 쪽. 하여튼 이게 네.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가 보면 소리 소문 없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뭐 저희 방송에 성격이 잘 안 맞지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강주정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중국 가는 EGS 전문가라는 거 중국 얘기할 때 보면 네. 채팅에 물어보세요. 중국의 건자재 네. 관련 주식 보시라고.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올라온 거고요. 거긴 한마디로 계단을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1대1로 보아워 포럼 이런 거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수요일인데 수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불법이죠, 우리 방송에서. 네, 전전대. 수요일은 누구데이? 전전대. 수요일은 전전대. 네. 바로 그분 네.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네. 지난번에 약간 말했더니 오늘 일찍 오셨어. 네. 날씨가 풀렸다는 얘기지. 네. 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일은 전주현대입니다. 네. 근데 하나, 네. 약간, 이 친구들이 엇나가는 애들이 있다. 네네. 옐런 의장도 분명히 우리 전전님 말씀 듣고, 네. 전전님 아니지. 그 위에 우리 마형님의 말씀 네. 듣고 얘기했는데, 요즘 보면, 아, 옐런 의장 밑에 있는 그 연준 부의장들 있지. 네.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 막말을 하지. 막말을 하지. 이 사람들은 아직 전전님을 잘 모르는 건데, 그분들 우리 방송 봐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바로 그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전님. 앞, 수, 답, 설명하는 말이 필요 없어. 바로 전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세인트루이스가 미주리 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바다가 없어서 네.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 거. 아, 그런 건가요? 그렇죠. 충청북도인가? 네, 충청북도지. 맛집이 없는 거지 거기에. 전전님. 스트레스 받아서 막말하는 거야. 제가 어저께부터 전전님이 어저께 쓰신 레포트 있잖아요. 40몇 페이지. 네. 네. 그걸 제가 쑥 한번 훑어보고 제가 설명하려다 저의 수준 너무나 높아서 오늘 그걸 설명하지 않을까라는 이미 혼자서 예고까지 해드렸어요. 그죠? 그렇죠. 예고까지 네. 했죠. 예고까지 했어요. 오늘 그런 거 어저께 나온 거 중심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는 건가요? 어저께 뭐가 나왔죠? 짜증나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쓰셨잖아요. 아, 예, 아, 네. 그거요? 40여 페이지. 최근. 네. 뭐,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전전님의 매력은 뭔지 알아요? 한결같은. 미국이 좋아하지, 너무 천천히 좋아진다. 여기서부터 모든 거 쫙 뿌려 나가잖아. 그쵸. 한결같은 얘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화면 잡아주시면. 네. 그때 한 번, 한 달 정도? 네. 이게 언제 나왔던 건지. 예, 2월 11일 날 했던 건데. 네. 아마 6월 달에 금리 못 올리고 9월 달일 거다. 네. 그러니까 뭐 중국 소비주, 바이오, 권자재, 반도체 소재, 인터넷, 뭐 SNS 기반, 뭐 핀테크, 유틸리티, 항공기 부품, 자동차 부품, 특수화 이런 거 사. 근데 지금 이 포트가 그냥 시장 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 이제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할 거다 이런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질문이 온 게 연초에 한 얼마 코스닥 보고 있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650은 쉽게 넘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고 앞에 왔네 지금 겨우 예 그래서 요즘은 650 넘는다 그래도 넘을 것 같다 네.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면 이제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닥 시장이라는 거는 네. 벤처 시장이랑 비슷해서 이 전망치를 기준으로 혹은 밸류에이션을 싸고 비싸고로 목표 타깃이 결정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유동성의 양이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어가지고요. 네. 그런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한 목표 타깃을 산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650, 60, 70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보다는 시간을 설정해놓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다. 6월까지라고 설정해 놓으시고 그 전까지 베팅하시고 6월부터 걷어들이시는 전략이 맞다. 지수를 설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간을 설정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뭐 이거는 지금 아마 새로운 종목이나 새로운 성장주가 새롭게 붙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안에서 그냥 움직일 거고요. 지금부터는 네. 지금부터의 관건은 이거죠.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냐. 네.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드가 금리를 언제 올릴 거냐? 네. 예, 9월입니다. 계속 말씀. 또 이 요즘 들어서 또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요. 네. 생각해 보니까 뭐 올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일부 증권사 그렇게 했죠. IB가. 네. 그래도 9월입니다. 왜냐면 잠시만.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총재 알고나 얘기해라. 그것 좀 얘기 좀. 아니, 이것들이 정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예. 네. 예, 그건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페이션 문구가 없어지면 동등한 무게에 다른 문구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동등한 무게의 문구를 넣을 건데, 못 하러 뺐나? 네. 인상하기는 한다는 겁니다. 아. 하기는 한다는 거고요. 놀래키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요. 네. 문구를 바꾸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고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융위기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좀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다음부터 연준 이사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면 비둘기파가 한 반이고 매파가 반인데 재미있게 비둘기가 한번 얘기하고 매파가 얘기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거고요. 네. 너무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이 6월 달에 단행되지 않더라도 너무 공격적으로 자금이 위험 자산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연준의 의도고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결국은 올해 안에는 인상한다는 얘기고요. 네. 경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9월 달 이제 좀 다가가면 한 6월 정도에 다시 레포트를 쓰려 그러는데 이 지금은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연준이 임금 상승률이랑 주택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올릴 때는 마지막 완성이 되는 거는 지금의 연준이 경제를 좋게 만든 거는 전통적인 금리 경로가 아니라 자산 경로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을 점화시키고 자산 가격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시점에 연준이 금리를 조금씩 올릴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유동성 총량이 과거의 일반적인 패턴으로 복귀했을 시점. 즉 통화 수수가 갑자기 탁 올라가 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낮아 있던 인플레이션이 탁 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시점을 잡을 겁니다. 연준이 팍 가서 잡을 건데 그게 제 생각에는 지금 트렌드 보면 9월입니다. 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자산 가격이 많이 빠질 거냐? 지수 기준으로 10%가 맥스인 것 같습니다. 10% 맥스 빠지면 사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 경로를 움직인 게 아니라 자산 경로를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자산 가격을 심각하게 빠뜨리면 도로 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네. 안 될 것 같고요. 네. 94년과 99년 그리고 2004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시면 주식시장과 경기의 추세 전환을 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정 부분의 소화 과정이 필요로 했었고 그 폭은 10%.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걱정했던 게 마지막 2004년 6월에 금리를 올렸을 때 아시아 쪽이 좀 아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많이 경계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때 2004년 6월에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사실은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원자바오의 차이나 쇼크 때문에 그랬던 거였기 때문에 일단은 6월달까지는 성장주 포트를 계속 끌고 가시고 6월달부터 포지션을 청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지수의 10% 조정이 오면 그 다음에 지수 관련주로 베팅하시는 게 그 다음에 조그만 특수화학, 특수철강, 해운 쪽으로 베팅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지루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작은 얘기, 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 이런 거였죠. 글로벌리 제약이랑 바이오랑 반도체 뭐 이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글로벌리 큰 형님들이 돈이 들어가면 수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의 핵심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뭐 이런 거죠. 약값이 비싸다. 그럼 시뮬러를 하자. 이런 거고. 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건 평생 돈을 잡아먹는다. 좀 싸게 좀 만들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그리고 뭐 그런 수혜를 글로벌로 이제 빅파마들이 하는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우리나라 쪽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큰 거한테 뭐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으로 굳이 내려가실 필요도 크게 없습니다. 네. 그냥 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냥. 커봐야 2조. 커봐야 2조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 옛날에 한번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아시아 좀 리즈널 그 펀드 매니저 외국 사람 한번 잠깐 만나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아시아에 3조 넘는 기업이 몇 개 있는 줄 아냐고. 그걸 네. 어떻게 다 커봐.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2조는 스몰 캡이거든요. 그렇죠. 그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외국인은. 네. 오늘은 그냥 뭐 이거 사실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해요. 아예 상관없어요. 예. 네. 저번에 뭐 유럽 캐리 트레이드 일어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하나는 일단 저는 PQC 이런 관점에서 많이 좀 보거든요. 네. 모든 거를 좀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외국인이 살 거다라고 비슷한 관점으로 만약 해석을 해보면 일단 Q 측면 유동성의 Q. 일단은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떨어졌고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보강되는 데는 실제적으로는 유럽이죠. 양적 완화를 하니까. 그렇죠. 그럼 유럽 투자자들의 Q가 보강되는 겁니다. 국채를 사줘가지고 금융기관에 돈을 더 넣어주니까요. 그럼 당연히 살 수 있는 버퍼가 늘어난 거고요. 근데 P 측면에서 보시면 글로벌 뭐 특히 금융기관들, 뭐 보험사들은 위험자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날려먹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이제 사실 안전자산 위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정도를 감안해서 뭐 국채 위에다가 미국채 위에다가 유럽채 쌓고 그 다음에 뭐 주식 미국 주식 쌓고 유럽 주식 쌓고 그 다음에 뭐 크레딧 쌓고 이머징 주식 좀 쌓고 막 이런 식으로 쌓고 쌓고 쌓고 위로 쌓는 건데요. 그렇죠. 문제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안전성을 추구해서 쌓아놨던 유로 국채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는 바람에 손실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정성을 추구했던 데 손실이 나는 굉장히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유럽 애들은 이걸 보충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어딘지 채권, 그럼 유럽국채의 손실분이 발생하는 거는 당연히 그 부분을 주식으로 메꾸진 않고요. 당연히 채권으로 메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경제가 견조한 미국채로 계속 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미국채 응찰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달러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달러 강세가 좀 꺾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벌써 9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안에서는 BMW 같은 걸 계속 사주는 거고요. 하나는 비달러화 자산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시아가 있고 네. 하나는 크게 보면 남미가 있는데 밑에 한번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환율은 자금 이동의 흔적입니다. 보시면 달러가 강세가 전환되고 달러에 대한 롱 포지션은 지금 사상 최고입니다. 이게 언와인딩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달러 지수가 꺾이는데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건 아시아 통화입니다. 근데 보시면 남미 통화가 못 올라옵니다. 그러네. 네. 이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원자재 시장 부진으로 남미 쪽의 일드가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일드가 올라올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크게 보면 글로벌 포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자재를 가공해서 먹고 사는 에너지랑 소재 업종은 베팅을 안 합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거를 소비재로 만드는 섹터들을 이나 국가에 베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국가들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대만, 네. 한국, 네. 중국 네. 뭐 이런 쪽들, 네. 인도 뭐 이런 네. 쪽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한편은 이게 수익률 측면, Q를 말씀드렸고 P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해외 투자는 기본적으로 왜 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안에서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밖에서 수익률이 잘 나온다. 그럼 나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글로벌이 다 좋은데 나는 왜 안 좋지? 나는 안 좋은데 글로벌은 왜 좋지? 라고 생각해 보면 네.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죠. 글로벌이 핫한 게 저한테 없는 겁니다. 자기는 안 했을 거고 안 했던 거고 핫한 걸 안 샀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안 산 것도 있지만 안에 사고 싶어도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네. 순수 자원을 시추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네. 그것만 빼놓고 다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뭐 글로벌리 그렇게 되면 원자재가 없으면 원자재 국가를 사러 가는 거죠. 네. 유럽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유럽에는 뭐가 없을까요? 유럽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업종이 없습니다. 뭐가 없지? 글로벌 증시의 특성이 있는데요. 네. 미국 증시, 미국 애들이 살 때 사는 게 있고요. 유럽 애들이 살 때 사는 게 있습니다. 유럽에는요, 우리나라의 최대 섹터 비중은 삼성전자가 뭐 시가총액 한 16%, 17% 차지합니다. 네. 하이닉스가 한 3% 차지합니다. 그러니까요. 유럽 증시에서 IT. 네. 한 몇 프로 차지하실 것 같습니다. IT가 없네. 가뜩이나 저것도 망가져갖고. IT가, 네. IT가 3%입니다. 반도체가 아니고요. IT가 3%입니다. 전 유럽, 시가총액에서 섹터별로 망가져서. 보면 섹터별로 제일 비중이 낮은 섹터가 IT입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필립스 같은 게 있어서 3%고요. 네. 반도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네. 근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석유 같은 거, 화학 같은 거 말씀드렸지만 자본 집약적인 사업들, 부채를 많이 끌고 와서 베팅을 해야 되는 자본 집약적인 사업들은 사이클이 한번 먹으면 오래 간다. 네. 한 번 안 되면 끔찍하게 더 오래 간다. 네. 반도체가 이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되면 오래 잘 갑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래서 가뜩이나 저번에 뭐 M&A 이런 거 보여드렸지만 그쪽으로 베팅을 하는데 안에다 자동차는 안에서 커버 가능합니다. 자동차 비중 높죠.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유럽에 제일 많은데요. 자동차를 밖에 나와서 안 삽니다. 유럽 애들은. 그렇죠. BMW 사죠. 지금 BMW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안에 유럽 제일 잘 나가는데 유럽 경기도 바운딩하고 비달러 그러니까 달러 강세 때문에 유럽 미국에서도 BMW 잘 나가는데 와서 현대차를 사주진 않습니다. 유럽 애들은. 근데 반도체가 쇼티지가 났는데 계속 롱하게 갈 것 같다. 근데 내가 반도체가 없는 겁니다. 네. 반도체를 사러 나옵니다. 얘네들. 최근에 그래서 유럽 기자금이 반도체를 계속 사는 겁니다. 네.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소재주들을 네. 계속 사주는 거죠. 각종 머티리얼 산다는 얘기네. 제가 머티리얼 신소재 이런 것도 사는 거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은 네. 희소함의 네. 가치를 네. 높게 부여하고요. 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유러피언들은 네. 반도체의 가치를 높게 보유하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 모션의 날이냐, 모션. 없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면 이게 또 갖고 싶은 게 사람이 심리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환율을 아시아 통화가 강세 가고 남미 통화가 강세 안 간다. 달러가 네. 약세 간다. 이 얘기는 글로벌이 초점이 트렌드가, 패션 트렌드가 어디에 네. 맞춰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야, 소비재, 소비재. 네. 원자재가 아니야. 원자재가 아니야. 네. 그리고 원자재가 아닌데 그럼 자본 집약적인데 어디가 좋아? 반도체, 반도체. 네. 희소성. 네. 그런 글로벌 트렌드 안에서, 야, 근데 이게 글로벌 트렌드인데 내가 없어? 막 이런 거죠, 뭐. 여자들이 결혼할 때 뭐 이런 그쵸. 거죠. 남들은 다 샤넬백 갖고 있는데 내가 없어. 나만 이게 트렌드인데 나만 없어. 그럼 사고 싶어. 엄마를 엄청 쪼르는 거죠. 남자를 엄청 쪼르고 짜증나기 시작하는 짜증 나는 거죠. 네. 사람 하는 일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문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 공돌이가 안 돼, 그래서. 무슨 사람의 심리를 이해해야 되거든. 어? 보니까 전조님이 네. 어느 정도 경지 올랐네 이제 네. 말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사람을 딱 흡수하는 게 있네 이제 KBS에 내보내야겠네 KBS로 이제 KBS 내보내 나랑 네. 손잡고 종편부터 가야겠네 종편부터 TVN부터 CJ랑 같이 가자고 우리 네. 아 그건 그렇고요 이 선생님 또 궁금한 거 좀 네. 물어봐야지 어 지금 뭐 일단 궁금한 거는 네. 그러면 아, 네. 시장에서 지금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쪽 부담은 없다. 네. 근데 지금 막 중구 난방으로 막 다 움직이잖아요. 네. 이런 구조가 계속 뭐 6월까지 계속 갈까요?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테고리 안에 바퀴트고는 싸늘. 아예 싸. 그러니까 싸늘. 지금 보면은 시장이 여집밥은 아니다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시장 수익률을 보게 되면 시장 수익률이 업종별로 보게 되면 엄청나요. 네. 근데 막상 개인들한테 이렇게 만나 보면은 네. 투자자분들을 만나 보잖아요. 네. 그러면 싸늘해. 싸늘해. 왜 싸늘하지 않아? 여집합. 여집합에 있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지. 아, 그런가? 그리고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지. 물려만 있는 거지, 맨날. 아, 그리고, 어. 지금 핫하지 않은 걸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여집합. 아니, 보면은 맨날 핫한 거 엄청 많은 것 같아. 예, 그쵸,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카테고리 벗어나면 굉장히 상실감이 좀 네. 크죠. 근데 어쩔, 그게 시장에 그, 시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이제 네. 그런 쪽에 트렌드가 그런 네. 쪽으로 쏠려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잘 안 벗어날 것 같고요. 네. 대형주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는 그냥 가치고요. 네. 중소형은 성장으로만 집중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형주는 IT 자동차, 은행 유틸이고요. 결국은 중소형주는 아까 카테고리 말씀드렸던 그 거기서만 이제 움직이시는 게 그래도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면 내수 관련주로 해서 증권, 아 저기 뭐야 증권, 제약, 그다음에 이런 쪽들 움직이지 않습니까? 건설. 예, 그러니까. 건설. 자동차보다 이쪽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증권은, 증권, 아. 제약, 건설 이런 쪽. 내수 증권, 쪽. 그냥 건설은 당연히 이동성 들어가면 당연히 그냥, 가능한, 그냥 가는 거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밸류로 베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나오시는 네. 타이밍 잡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거는 가격으로 승부해야 되는 업종이어가지고 딱히 네. 제가 이렇게 차라리 건자재 같은 게 더 빨리 올라가지만 건자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금방 딱 붙거든요. 물론 증권업이라는 것도 거래대금이 늘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지만 코스피 따라가는 게 거래대금이어가지고 그렇죠. 그거 갖고 뭐 연간의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배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성장주를 사실은 저는 가치주를 원래는 가치주를 굉장히 좋아하다가 성장주도 같이 좋아하게 된 그냥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자본 집약적 사업에 대한 사이클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쪽에서 수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부터 7년까지 잘 됐던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갑자기 글로벌 수요의 한 축으로 등장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진 섹터들이 엄청 잘 됐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2004년부터 7년까지가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조금씩 변하는 거죠. 2004년, 2007년에 제 기억으로 포스코가 한 달에 두 배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왜 그랬냐면 중국이 철강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딱 변신한 겁니다. 이게 나온 거죠, 중국이. 철강 수요, 네. 두둥. 배를 만들다 보니까 철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 중에 뭐 중국 소비 중국이 사주는 건데 자본 집약적인 사업들 중에서 중국이 수요의 한 축으로 나온 섹터 그래서 수급이 타이트해진 섹터 지금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좀 길 거라고 보고 네.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이 최종 그제 가장 크게 중요하게 갖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중국이 최종제 소비 시장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면 네. 최종제 생산 시장으로 계속 이동하게 될 거고 네. 그런 부품 수요가 일어날 거다. IT는 그게 반도체고요. 네.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 이제 보고서 나온 거 보시면 최영경 연구원께서 만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만도 좋게 보고 있다. 내년에 이익의 가시성이 잡힐 거다. 가장 크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다. 근데 자꾸 너무 중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동? 전문의 다 중동 가야 된다는데? 중동에 돈은 없어. 중동 무슨 중동이야? 돈도 없는데. 그래? 네. 그래서 그 아니 이걸 6월 달 수주 물량만 봐도 알죠. 그 오늘 그 데이터랑 그 만도 보고서 보시면 네. 거기도 그런 게 이제 시약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만도같이 큰 회사도 딱 보면 포인트는 두 개인데 실적이 첫 번째는 중국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네. 중국 비중이 매출액의 30%가 중국인데 이익 기여도는 60%이다. 네. 왜 부품을 없는데 살라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포인트는 뭐냐면 유럽 메이커들한테 납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다변화되고 있다. 공용화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 중에서 딱딱한 곳 중에서는 IT 자동차의 부품, 중국의 최종제 생산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부품 수요가 일어나는데 계속 장기적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세트보다 그래도 부품이 더 좋다라고 보시는 게 중소형주 네. 투자하실 때 네. 하나의 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거 같아요. 우리 전주민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거잖아요. 저는 그 표현이 참, 아니, 여지팝을 갈 필요가 없다. 여지법에 있던 것들을 보면 이제 유동성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때 올라갈 수 있죠. 유동성 좋고, 아, 으쌰으쌰하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뉴스에 따라서 으쌰으쌰 쏘고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세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분위기로 쌓으니까 풀기가 또 쉽지 않죠. 예, 그게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 같고 큰 흐름에서 설명할 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때 말씀드렸던 주식들은 이게 시장을 끌고 가서, 이게 시장을 끌고 가서 지수를 올리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은 지수가 올라서 지수에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핵심을 사야지. 네. 변두리를 사면 머리가 이렇게 변두리를 사면 계속 눈치를 봐야 됩니다. 지수의 눈치. 말세니까 더 쉽게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삼성 주가는 변두리에 쏘는. 변두리지. 삼성 주가는 변두리다 이거 막 그거 아니야 지금. 아, 네. 그잖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삼성 주가 변두리라고 좋아하신 거야. 삼성 주가는 변두리야. 오늘 키움 주가만 마이너스인데? 아니지. 네. 키움 주가는 네. 본질이지 본질. 아. 본질이지 본질. 왜 그런지 알아? 뭐야? 세상 이런 분 없잖아. 전조님과 마영님을 모시고 있는 그쵸. 키움증권은 증권주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지. 거기다가 키움증권은 아시잖아요. 키움증권은 소위 핀테크에 관해서 은행을 해서 정말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어디야? 다우기술. 다우기술은 키움의 그 산하잖아. 다우기술이 그 하나잖아. 네. 그런 것으로 봐야죠. 이게 증권 네. 거래 잘 돼갖고 키움증권 이거는 본질은 아니야. 그건 내가 보기에는. 다우가 키움이랑만 아니 저희 다음 카카오랑만 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랑 붙지 왜 거기부터? 뭐 네이버랑 붙어. 야, 카카오랑 붙은데. 그래서 키움이 다 더 상위지. 다우가 더 상위지. 어디 다음 카카오 같은 그런 거랑 어떻게 비교를 해 지금? 다우랑 다음 카카오랑 붙어야죠. 어? 아니 뭐 어쨌든. 응. 네. 네. 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가시려고? 네. 30. 예. 아, 예. 또 말씀하세요.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오르니까. 네. 이게 오르니까 시장이 오르는 걸 이제 뭐 거의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네.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르면 네. 그 업종 안에서도 아 그럼 안 오른 걸 찾으러 가거나요? 그렇죠. 아니면 업종 안에 이 업종이 많이 갔으니까 이번에 이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코스닥이 많이 가면 코스피가 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런지 마시고 만약에 네. 네. 플랜 A가 있는데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더 오를까 아니면 빠질까를 네. 고민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네.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얘도 오르지 않아요. 플랜 B를 플랜 A를 선택하지 못해서 플랜 B를 선택한 차선의 선택이 차선의 결과를 갖고 오지 않거든요. 네. 언제나 힘든 결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올랐는데 그래서 나는 이걸 안 보고 그냥 모니터를 꺼버릴 거냐, 이거는 그냥 배가 안 아프다 라고 결정하시던가 아니면 이건 더 올랐지만 더 갈 거라는 힘든 결정을 하시는 그 둘 중에 어떤 결정도 힘든 거죠. 네. 힘든 결정을 고민, 고통스럽고 고민을 많이 해서 힘든 결정, 플랜 A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지 A가 힘들어서 그냥 그러면 이게 안 올랐으니까 이런 B를 결정은 굉장히 쉬운 결정입니다. 네. 쉬운 결정이 양질의 결과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이 된 것들이 그러면 이게 안 될 거냐 될 거냐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냥 안 오, 이게 올라간 거를 놓쳤으면 그냥 좀 쉬겠다 한 몇 달 그 결정도 엄청 힘든 결정이고요. 따라가는 결정도 엄청 힘든 결정이지만 어떤 게 맞건 틀리건 간에 이번의 결과 말고 다음의 결과를 선택 다음에도 분명히 초이스를 해야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기울이셔야지 아 놓쳤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제가 쉽게 계속 악순환이 2번이 아니라 계속 안 좋습니다. 플랜 A에 굉장히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플랜 손쉬운 플랜 B는 안 잠깐 지장질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해주세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약간 이거를 들으면 제가 또 정리 잘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승훈 대표는 알 거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메가스타디움을 만든 손사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손사탐이랑 아시죠? 손주은. 네. 그 손주은 사장이 이제 손사탐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메가스타디움 만들기 전에요. 네. 저는 강사할 때인데요. 강사할 때인데요. 손사탐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구름같이 올리거든요. 학원에. 네. 네, 올리는데 예약을 예전에 온라인 잘 안 되니까 그걸 알고 미리미리 해야 돼요. 몇백 명씩 두고 마이크 들어서 뒤에서 듣지도 않아. 예?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사탐 강의가 비슷한 손사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아, 뭐 거기까지 가니. 예? 열댓 명인데 우리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딴 선생한테 가자는 사람이 있거든요. 선생은 손사탐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잘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잘 예측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야가 있고 핵심이 있으면 핵심을 1등을 알아. 그렇게 뭐 인생살이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가시견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요. 아까 이제 중국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셨잖아요. 킴유가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여기서 미국 주식도 예전부터 많이 했고 글로벌 영업 국제 영업에서 제일 수익이 큰 데가 우리 킴증권이잖아요. 국제 영업 네. 김재환 과장 있는 팀이 그런데요. 후광통도 많이 하신데요. 해외 주식 투자에 머뭇거린 분들한테 뭐라고 요즘 조언하세요? 아, 이것도 네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연말에 네. 중국 전망할 때 그때 한 2,000대였는데 얼마 보냐 해서 4,500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이상한 사람 치고 삼성은 6천 얘기했었잖아 그때. 아 그때 3천 얘기했다가요. 뚫으니까 네, 4천 네. 가니까 네. 2년 후에 6천 얘기했는데 네. 요즘 4,500 뭐 갈 것 같지 않으세요? 한 3,500 충분히.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겁나잖아요. 네. 그래도 아 외국인데 뭐 중국 이런 분인데 그렇게 뭐라고 조언하세요 그분들한테? 이게 잘 들어요. 네. 단계가 변화할 때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네.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는 것들이 경제 생산성을 쫙 올라가는 단계다. SOC 투자 안 했는데 SOC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중국은요, 경제가 이게 단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경제 성장률이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이 개혁이 안 되는데 개혁을 하면서 비효율을 없애는 그런 단계여서 인도랑 저는 중국 앞으로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 왜 한국 주식만 투자할까요? 보통 분들은? 정보가 적죠. 정보. 왜냐면 이런 겁니다. 외국인,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작은 네. 주식 안 삽니다, 잘. 네. 왜? 왜냐면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글로벌 경제 안에서 한국을 이해하고 이러면서 이런데도 시간이 부족한 거죠. 우리나라 주식 외국인 입장에서 코스피 100개 넘어가면 모르고요. 알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래서 매크로 플레이어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인도 주식 좋아 보이는데 인도 주식 개별 주식에 배팅하기에는 굉장히 네. 힘들죠. 그래서 인덱스를 묶어서 대형주를 20개를 사버리는 거죠. ETF라고. 그리고 개별 종목을 살 때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 동안 안 봐도 잠을 잘 수 있는 네. 배당 수익률 ROE가 높고 업력이 한 2, 30년 돼서 2, 30년 동안은 안 망할 것 같고 네. ROE가 본국보다 괜찮고 네. 그래서 배당에 1년에 한 5%씩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뭐 주가 오르면 더 미고 계속 이자를 가져가면 되니까 이런 것들 개별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커야 됩니다. 자금 안 삽니다. 중형 밑으로 내려가면 안 삽니다. 옛날에 뭐 외국인들이 저퍼주의 혁명이 있을 때 롯데 7성 밑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아니면 그냥 바스켓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해외 투자할 때는 인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 경제랑 중국 경제 혹은 중국 금융시장, 인도 경제 혹은 인도 금융시장 이런 쪽에 배팅하는 거지. 우리가 브라질에만 투자한다고 해도 실제로 투자하는 건 브라질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입장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금융시장 개혁이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죠. 부정부패도 지금 먼저 시작한 부정부패도 아직도 계속하고 있고요. 인도의 그럼 SOC 투자가 여기서 3월인데 한 6월에 끝날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중간에 출렁거림은 있을지언정 저는 아시아 쪽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머니는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도, 중국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다음에 대만, 한국 들어왔다가 이제 남미 가면 이제 사이클 끝이죠. 다시 끝나는 거지. 왜 인도, 중국에 먼저 들어갈 거라고 보냐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효과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글로벌리 그럼 자산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국가 쪽으로 부가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뭐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아시아 쪽입니다. 네. 근데 왜 인도랑 중국이 빨리 올 거라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국제효과를 수입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재정지출의 3분의 1이 연료비 보조금입니다. 그걸 줄여서 바로 SOC 투자로 바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쓸 수 있는 거지. 여유가 생기니까. 신속하죠. 왜냐면 SOC 투자는 그게 신속하니까요. 왜냐면 인도는 SOC 투자가 아예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경제성장률이, 경제생산성이 바로 팡 튀는 겁니다. 인도가 먼저 뜨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좋아졌는데, SOC 투자를 하긴 하지만 중서부, 동부 지역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서부. 그러니까 인도보다 강도는 낮고 중국은 천천히 할 겁니다. 네. 기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그래도 딴 데 우리나라 SOC 투자 할 데가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돈이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좋은 거죠. 중동 투자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뭐 중국이 해가 좀 뜨고 미국이 해가 뜨면 그거 근데 반도체가 좋아지는 부분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글로벌 머니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좋을 겁니다. 우리 아까 어떤 분이 이런 말 쓰셨어요. 네. 그 좋은데 그 글로벌 주식 쳐다봤는데 정보가 없다 그런 딱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서 네. 말씀드립니다. 키움증권이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전전님 같이 박식한 분이 계시고요. 그렇죠. 키움증권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국제부에 또 인원이 있고요. 밤새 또 전화 받아준 분들이 있고 있죠. 네. 그래서 정보는 찾기 나름이다. 그리고 확률의 싸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귀한 말씀 저희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출 건데요. 이성 대표, 이게 오늘 네. 간단히 하나만 하고 나서 오늘 그 일부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계속 후속 조치들이 계속 나옵니다. 정부에서 이제 1월달 지나고 이제 대통령 모시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요.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 얘기도 쭉 나오고 이것저것 많이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새로운 어떤 뭐라 그래요. 그 2020년까지 5조 6천억 집중해서 로봇 사물 인터넷, 드론 같은 거 투자하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요건데. 네. 요거, 원본이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자료긴 한데. 네. 머니투데이도 뭐 잘 정리해놨으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드론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 드론만 하는 게 아니죠. 제목을, 그러니까 보면은 제목을 좀 그렇게 뽑았어요. 네. 여기다가 보게 되면은. 네. 뭐 스마트 자동차, 드론. 네. 뭐 스마트 기기 신제품 분야에 대해서 하반기 창조계 경제 박람회를 개최해 네. 현장 시연 그러니까 이제 전시용 행정을 하는 거죠. 네. 직접 국민들이 네. 미래 성장 동력을 직접 체감토록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학생들 다 보내면 되지 뭐. 다 가서 보라고. 여기 보게 되면 지능형 로봇 네.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 네. 그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네. 실감형 콘텐츠라는 건 그거죠. VR. VR 네. 아니면은 이제 그 홀로그램 네네. 그런 쪽이겠고요. 스마트 바이오 기기 네. 이거는 뭐 다 아실 거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네. 이쪽 가상 훈련 시스템이고 뭐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네. 스마트 자동차 네. 그다음에 5G 이동 통신 네. 수직 이착륙 무인기 이거 다 하려면 5조 6천억이면 20개 분야인데 얼마씩 주겠대요? 그건 모르겠는데 네. 몇 번 사먹으면 끝이다 이 사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19개 분야에 대해서 5조 6천억을 투자해서 네. 지금 보게 되면 올해 이제 미래 먹거리 올해 1조를 투자하겠다. 네. 미래 먹거리 1조씩 투자하면은 이게 글쎄요. 이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뭐 어떤 너무나 많은 분야에 대해서 네.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보둘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고 네. 말이 이제 5조 6천억을 투자한다라는데 네. 지금 또 1조 투자라고 제목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아 이건 2020년까지 5조고 네. 이건 올해 1조. 올해 1조잖아요. 민간 합자 뭐 다 들어가는 거죠 또. 네. 네. 민간 합자 뭐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동에 대한 3조 투자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중동은 투자한다고 해서 답 나올 때가 아니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이 효과를 본다라기보다 상당히 좀 정시행정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 이승원 대표가 네. 상당히 나라님들이 하시는 거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죠. 아니 보이죠? 이거 보면은 19개 분야에 대해서 1조 올해 1조 들어가면 1인당 얼마 쓰는 거야? 500억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했잖아. 네. 500억을 또 여러 명에서 나눠서 회식하면 되잖아. 회식. 500억도 그 정부에서 다 쏘는 게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회식하라고. 회식하라고. 회식 여러 개 그 하면 얼마? 10억을 만들라고. 아 그러니까 그럼 좋은데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을 보면 사물인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 하잖아요. 네. 이제 오늘 제가 이거 그 이성원 대표가 한 거 이거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가 주식이 정말 아까 얘기했던 거 정말 성장이 돼갖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본질로 가는 거예요. 그런 주식들은 본질이 가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Q가 됐건 P가 됐건 본질이 가는 거가 있고 이런 다양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이란 얘기죠. 네. 쉽게 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드론 관련주가 있단 말이죠. 드론. 드론하면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드론하면 뭐 어찌게 됐건 간에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우주도 있고요. 이게 퍼스텍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항공도 얘기해요. 등등 나오는데 드론 관련주는 세상에 우리나라 수준의 그냥 애들 장난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드론하면 최고의 회사가 어디야? 노스롭이에요. 노스롭. 노스롭과 보입니다. 화면 잡으세요. 제 화면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노스롭 얘기요. 노스롭 하면 첫 화면에 딱 나는 거예요, 이거요. 퓨처 포스 딱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라크나라든가, 이번에 ISS 이런 거 있잖아요. ISS? 또 까먹었네? 거기 있잖아요. IS. 네, IS 할 때 보면, 딱 재문자라는 게 이런 거가 제대로 된 거죠, 이런 거.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게 노스롭. 이런 거. 제대로 된 거. 그 밑에 뭐, 사이버도 나오고, 이제 군수화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차트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NOC라고요. 이게 보면, 올해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지금 이 주식이요. 올해 이제 대박이 났는데, 이게 보면, 한 3년짜리 보면은요, 3년짜리 보면, 이게 올해 쭉 올랐던 요즘 쉬고 있는데, 올해만 들어서 또 4, 50% 또 올랐어요. 이게 진정한 무인 항공기 관련주예요. 드론하면 이런 거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보가 없어서 못 사. 그건 드론이 아니고, 드론은 드론인데, 그건 네. 이제 저거잖아요. 이미 그건, 상용화 돼 있는 거잖아요. 상용화 돼 있는데 네. 얘네가 더 잘하겠어. 지금 조그맣게 부품 만들어 보는 애들이 더 잘하겠어.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가 제가 말씀 뉴스에 따라서 하려면 그런 걸 한국 것도 이런 걸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정보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부는 테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아마존에서도 지금 미국 드론 시험 비행승이 너무 늦다 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10년 걸릴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상용화되는데. 그러니까 당장 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아마존도 지금 이번에 미국 미국에서 연방항공청에서 네. 아마존의 드론에 대한 시험 비행을 허용하였으나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시험 비행을 허용한 그 드론 모델 자체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모델에 대해서 허용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험 비행조차도 허락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국내는 아예 법적으로 안 돼 있고 법이 그래서 국내에서는 의미가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미국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텍사스 이런 데 같은 데는 띄엄띄엄 막 이렇게 집 있는 동네는 가능하겠으나 뭐, 사우즈 아일랜드 섬들 어떻게 가겠어? 그러니까 띄워야지. 그런 데는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다가 이제 그 중간에 팍 빠져버리기 때문에 GPS가 강한데? 아니 GPS가 문제가 아니고 딴 데다 좀 좆대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일단 뭐 가고 나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드론이 뭐 전면적으로 배달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수학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서 몇 군데를 드론으로 뺐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절감되느냐. 그래서 그런 군데만 아마 드론으로 배달이 되는 네. 그런 아마 시스템. 그래서 제가 드린 거. 말씀은 이걸 사라 팔라는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네네.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 네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무슨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테마로 움직이는 거고요. 정말 그런 게 좋다 생각하시면 아까 그 우리 전전님 얘기했잖아요. 본류를 딱 사라 이거 본류. 본류. 미국에서 드론 얘기 많이 하는데 드론 얘기할 때마다 나라는 주식은 딱 보잉이나 바로 이 NOC예요. 제가 어디서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도 다 듣고 떠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래 신성장 동력에서도 보게 되면 지능형 로봇에 대한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로봇이라고 네. 하니까 사람들이 뭐 로봇캅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이제 로봇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공장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쪽들 이런 쪽을 좀 보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SFA를 그때도 한번 말씀 물류 시스템 자동화 이것 때문에 SFA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SFA는 뭐 그것도 있고 역시 최근에 보게 되면 주가가 아주 그냥 점진적으로 아주 양호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좀 현실적으로 좀 보셔라 맞습니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하여튼 좀 냉정하게 보실 것들이 많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는 특징 좀 몇 개 확인하고 오늘도 초대손님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초대손님은 7주 전문가죠? 네. 맞죠? 7주 전문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